어느새 나를 쳐보면 이제 네 노래가 나와 내가 왜 굳이 이렇게 가수가 된지 넌 알까 유명하고팠던 이유는 오직 단 하나뿐이니까 네가 날 보고 날 알아듣고 내 생각하라고 때부터 살다가까지 네가 없던 건 없으니까 솔직히 더 놓고 말해 모두 너와 내 얘기니까 내 노래를 듣고 내가 울고 내가 슬퍼하고 혼자 미치는 나의 이유를 넌 날 것 같은데 TV에 나와 노래해 혹시 네가 볼까봐 날 들으며 날 본다며 날 찾아줄까봐 길을 쓰고 노래해 그 옛날에 널 위해 그때 No.